조선에서 가치 있는 과학 성과들이 현실에 도입되어서 은을 내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지하전동차의 핵심 부분인 고속도 차단기와 운전조정체계, 영구자석동기전동기, 견인변환기, 조정프로그램을 우리식으로 개발해서 현실에 도입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는 레이저 나무모 처리장치를 제작 완성해서 산림 경영 부문에 도입하고 있으며 산림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에 맞는 나무모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산림 기계들을 제작 완성하고 사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도입했습니다. 중앙식물원 연구사들은 우리나라의 국화, 목란꽃 나무를 빨리 포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확립했으며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에서는 최근 연간 160여 종의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새로 육성했습니다.